눈에 모르고 싶은 진실은 눈 감은 채 잠시라도 있게 그치지도 않는 비를 맞은 듯해 작은 우산 하나 없이 젖은 어깨 한없이 거친 세상은 뒤로 한 채 단 꿈에 잠들게 한숨에 다 묻혀지길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차가운 이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게 내가 곁에 있을게 Hey, I wanna stay 이대로 네가 됐어 stay 날 찾아 헤매이지 않도록 Oh, 내가 여기에 있을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